끌어당기는 듯한 눈 어둠 속에 숨어있듯 나를 더 빠지게 너만 부르게 마주 친구 눈빛은 너 말고 난 것도 모르게 궁금하지 않게 해봐같이 내일이여 어둠이 덮인 미로 속에 갇혔지 나 아니 어쩌면 나갈 생각이 없지 맞아 나 있어